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고지선전에 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소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 특필된 노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달리 들으신 방송은 있습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일 집단이 미군의 판문점 중무기 배치를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김정일 집단의 도발로 2002년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 8주년 기념식이 29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일 집단이 현재 북조선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나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일 집단이 미군의 중무기가 판문점 회의장 남측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즉각 철수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이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이날 미군 측에 항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민군은 통지문에서 미군이 지난 26일 오전 7시 25분경 판문점 회의장 남측 지역에 각종 중무기들을 반입하는 불법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군은 이날 완전 무장한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 괴뢰군이 우리의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 것은 이미의 시각에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쌍방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해 있는 회의장 구역에 중무기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엄중한 군사적 충돌을 목적한 계획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민군은 중무기 반입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이미 끌어들인 중무기를 즉시 철수하라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판문점 회의장 구역에서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군 사령부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인민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이를 일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 집단의 도발로 2002년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 8주년 기념식이 29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자국의 군인이 죽었는데 빨간 넥타이 메고 일본에서 박수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버린 군인이었다. 제2차 연평해전 당시 아들을 잃은 고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 이경진 씨는 아들을 잃던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북조선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남조선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기습 공격을 가함으로써 발발한 해전입니다. 그날의 전투로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소속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직후 남조선의 반격으로 북조선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입고 북쪽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동안 해군 사령관에 해당하는 해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열렸던 이 기념식은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행사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기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며 제2차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6명 전사자를 비롯해 부상자 18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했습니다. 특히 제2차 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이었던 이희환 대위가 단상에 올라 경과 보고를 하자 유가족과 동료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이 대위는 해전 당시 관통상을 당해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왼쪽 다리는 이식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 집단이 현재 북조선을 완전하게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나왔습니다. 근래 남조선을 방문한 서방의 대북 소식통은 지난 28일 김정일의 뇌졸중 발병 후 일어난 북조선 내부의 변화와 관련해 2008년 8월 이전에 북조선은 서방의 대규모 미술 전시회를 허용하는 등 유화적 분위기였지만 8월 이후 분위기가 얼어붙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외부인의 방북이 어려워지고 서방 비정부 기구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뇌졸중 이후 김정일은 북조선을 전일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며 북조선 군부는 대외 강경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허용하는 식으로 정치적 거래를 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천안함 사건도 김정일의 약화된 지위와 연관이 있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 북조선은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고 협상파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줄었으며 강경파는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적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사망 이후 북조선은 집단 군부 체제가 될 것으로 본다며 군부는 상징적으로 김정은을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소식통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천안함 사건 이후 북조선 군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성공단 존폐 여부에 대한 내부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조선 내부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라며 폐쇄를 주장하는 이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정치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김정일이 직접 관여한 것이라 이를 부정하는 것은 김정일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러워 할 뿐이라며 김정일을 비판하는 세력은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탈북자들인 김순혜 씨, 김현아 씨, 그리고 정가림 씨들이 참가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에는 TV 채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남한에는 TV 채널만 해도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공중파 채널은 물론이고 또 케이블 TV, 위성 TV, 최근에는 인터넷과 결합된 IPTV까지 참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집에도 TV 채널이 많이 있죠? 네, 우리 집에도 한 600개 정도인데요. 실제 보는 거는 한 6개밖에 안 돼요. 실제 또 TV 나오는 건 뭐 한 수십 개가 되죠? 네, 수십 개 되는데 저는 KBS라든가 MBC, 네. SBS, 미국 드라마를 하고 일본 TV 채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김연아 씨도 집에 채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채널이 한 500개 정도 있는데요. 네. 거의 한 저는 200개 정도를 보고 있어요. 아, 네. KBS, 뭐 MBC, SBS 뭐 이런데 저는 기본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한국 드라마 뭐 이미 상영했던 것도 다시 재방송하는 네. 드라마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외국으로 많이 출장을 가다 보니까 예, 예. 그게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그 채널 저장돼서 다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또 볼 수 있는 하나 TV라는 그 예, TV가 맞아요. 하나 TV로 볼 수 있는 그런 예, 채널이 있죠. 네. 정가림 씨는? 네, 저도 한국에 와서 보니까 스카이 라이프라는 아, 예, 위성 TV를 보는 거네요. 예. 이것도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매 더마다 예. 자체로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뭐 채널이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백 개가 되는데 예.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보고 있어요. 케이블을 보고 있는데 실제 뭐 노래까지 나오고 그런 TV까지 보면 뭐 900몇 개까지 채널 아, 예, 네, 번호가 네, 나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 보는 건 한 50개 내지 60개 정도. 너무 채널. 많아서.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그걸 뭐 일일이 뭐 채널을 돌리자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좋아하는 채널이 뭐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또 아. 히스토리 채널, 역사 채널. 그리고 뭐 OCN이라고 영화만 전문으로 상영하는 네, 채널. 저도 그 개인적으로 그렇죠. 또 맞아요. 여기 보면 뭐 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중국 전문 채널, 또 일본 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또 일본 영화 전문 채널, 여러 가지 전문 지식 채널도 많고 이 TV를 통해서 대학 공부도 하고 또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문화 채널이라고 EBS가 예, 예.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렇고 또 영어만 전문으로 교육하는 채널이 있어서 집에 있을 때는 가끔 그것으로 공부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되죠. 예. 또 여기 남한에 있는 채널 중에 국회 채널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국회 회원들이 이제 앉아서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예, 있는지 예, 실시간으로 방영해 주고 예, 네. 예, 맞습니다. 참 그 편리하죠. 예, 예. 근데 북한에는 그게 다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참 이렇게 남한에는 TV 채널만 해도 수십 개가 되고 주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반면 북한은 TV 채널이 많아야 세 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하나밖에 없고 네 이렇게 한심한 수준인데요. 정가림 씨는 청진지방에서 살았는데 청진지방에는 그 TV 채널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청진뿐만 아니라 예. 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조선중앙 텔레비전 채널 그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저도 함흥지방에서 살았는데 조선중앙 TV 채널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그 지방마다 안테나를 예, 고려해야 중계소가, 되고 중계소가 예, 예. 있어야 되지. 그렇죠. 예, 예. 고정시켰어요. TV를 사면 반드시 예.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예. 네. 김연아 씨는 어땠습니까? 저희 집은 산림도 단천인데요. 예, 예. 하나밖에 못 봤어요. 조성종 TV. 그렇죠. 사실 뭐 북한에는 뭐 TV 채널이 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 평양에는 그 만수대 TV도 있고 또 개성 TV도 있고. 네. 예, 저는 고향이 평양인데요. 예. 평양에는 중앙 TV가 있고 개성 통로가 있고 예, 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만수대 통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개성 통로도 누구나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TV가 이렇게 낙화하다 보니까 돌리다 보면 잡힐 때가 있어요. 네. 그 지방마다 아, 중계국이 있어야 되지 볼 수 있는데 예. 개성치를 평양서 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중계를 안 해주기 때문에 보면 예, 이제 좋은 뿌옇게. TV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예. 예, 그렇지 예, 않은 사람들은 볼 수 없다 그 얘기네요. 제가 92년도에 평양에 광복의 전략길 답사를 갔는데 송신여관에 묵었는데 그 일요일에 만수대 텔레비를 보겠다고 저희는 그 12층에 묵었어요. 근데 그 10층 위에 있는 그 TV들이 다 고장났어요. 전부 저희 12층에 딱 하나 살았는데 그걸 보겠다고 전국에서 몰려온 그 답사생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어요. 그 만수대 TV 그 보고 싶은 마음에 싸움이 붙고 그랬는데 그런 그렇지요. 일도 있었습니다. 만수대 통로에서는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데요. 그때 외국 영화 프로그램이 예. 있거든요. 이제 외국 영화 할 때는 이제 중국 영화를 많이 하고 예. 또 소련이 이제 2차 대전 시기 독일과 소련군이 이제 그 예. 전쟁한 그런 이야기를 맞아요. 많이 하는데 인도 예. 영화라든가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한 영화를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그 때는 사람들이 어쨌든 집 앞에 삭감하게 모입니다. 제가 그걸 그렇죠. 보겠다고. 예. 예. 제가 기억나는 건요. 평양에 견학을 갔다가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인도 예술 영화인데요. 예. 디스코 왕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제일 외국 영화라서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봤거든요. 네. 디스코 왕이라는 재키라는 남자가 그 춤을 추는 생활적인 영화, 그러니까 모성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정말 편한 그런 생활적인 영화고요. 또 만화가 있잖아요. 외국 만화인데 그러니까 그냥 웃기더라고요.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너무 웃기는 게요. 그 우둔한 고양이와 영리한 쥐라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톰과 체리.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외국 만화도 참 재미난 게 재밌구나. 많구나. 네. 그게 그 TV 있는 집들은 그 일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저녁을 먹어야 돼요. 얘기하면 네. 한인민반에 TV 있는 집이 한 세대 내지 두 세대밖에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 동네 아이들 다 모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외국 영화 할 때는 보겠다고 창문으로 막 들러오지만 그렇죠. 예. 겨울엔 추운데 다 들여놓을 수는 없고 집은 예. 좁은데 여름에는 뭐 더우니까 창문도 열어놓을 수 있는데 참 어떤 때는 예, 참. 외삼촌이 평양에 계시다 보니까 평양에 갔었어요. 만수대 통로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갔을 때도 그 서유기라는 그 중국 만화를 봤는데 참 재밌게 봤 기억이 납니다. 평양은 뭐 그래도 만수대 TV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도 방영하니까 평양 시민들은 지방 주민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문화 혜택을 더 받았죠. 예. 뭐 원래 평양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하지만 그 지방 주민들은 정말 외국 영화를 어쩌다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보는 게 아니고 1년 가야 몇 번 볼 그렇죠. 기회가 없거든요. 예.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건요. 집에서 본 기억은 그 소련 예술 영화인데요. 17일간의 예순일. 그렇죠. 예. 그게 하나 기억이 나요. 예. 네. 그건 중앙방송국에서 연속으로 보여줬잖아요. 예. 예. 그 과거에는 소련이나 뭐 중국이 개방을 하기 전에는 북한도 나름대로 뭐 러시아 영화나 중국 영화, 동그라파 사회주의 영화 영화들을 많이 돌렸어요. 예. 많이 돌렸지만 체제들이 다 붕괴되고 네,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하면서 북한도 이거 체제 위협을 느끼고 네, 외부의 소식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네, 아마 이런 생각으로부터 외국 영화를 거의 뭐 중단하다시피 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가끔씩 외국 영화를 한 번씩 가면 그날은 정말 큰 명절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명절이 돼가지고 공장이나 기업소, 뭐 농장원들도 오후 5시에 영화를 한다 하면 4시 반에 일을 딱 때려치우고 모두 집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또 특별히 그런 날은 또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저도 생각나는 게 92년도 그때 중국 영화 드라마 여인은 달이 아니다. 아, 그 그렇죠. 드라마 그 볼 때도 그 시간마다 그 장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예. 근데 그 영화를 마지막까지 방영을 안 했어요. 지방에서는. 예, 예, 예. 평양에서는 방영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후에 CD 녹화기를 복사한 걸로 봤는데요. 중간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방영을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군중들석에서 이상한 일은 뭐 전파가 생긴다 이런 걸로 해서 강연회에 막 나오면서 그 영화를 중지했어요. 지방뿐만 아니라 외국 영화를 평양서도 이제 돌리다가도 이제 우리가 보면 안 돼. 중간중간 자르고 이제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 내용이 뭐 북한 체제의 비판적인 내용이나 또 주민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북한 당국이 한참 방영하던 영화도 뭐 임의로 뚝 잘라서 그렇죠. 뭐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예. 참 그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외국 영화 한번 보겠다고 대학 때 농촌 지원을 황해도에 나갔어요. 방세옥이라는 중국 영화를 했는데 이제 오후 4시에 하는데 그 영화를 한다니까 뭐 농장원들도 그렇고 뭐 선생들도 그렇고 전부 그 영화를 볼 정신에 자 일을 3시까지 끝내고 다 들어가라 해서 예, 다 끝내고 들어와서 영화를 봤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북한에서 외국 영화 한 편 보는 게 상당히 그게 뭐 큰 일이 아닙니까? 농촌 지원 나갔다가도 더급제를 주는데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다니당 시간에 마력을 내기 위해서 정말 예 예. 그런데 참 아쉬운 건 뭐냐면 북한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영화도 전기가 안 와서 못 볼 때 참 그렇게 안타까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토냐세는 전문 외국 영화만 돌리는 낙원 영화관에는 창문이 다 깨지고 영화 시간마다 사람들이 너무 보면서 표를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예, 뭐 지방도 같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다 하면 사람들이 그 줄을 길게 늘어서 가지고 서로 그 표를 구입하기 위한 전쟁인데 표를 많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나 좀 깡패들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사람들 머리 위로 날아 올라가서 발로 밟고 정말 표를 막 구입하고 힘으로 막 구입을 하고. 저는 한번 결혼식하고 이제 우리 애 아빠하고 낙원 영화관에 가서 표를 샀는데 아니 애 아빠가 뒤로 따라 들어오다가 영화표를 큰 모에 덮쳐서 뺏겨온 거예요. 아. 결국은 혼자서 영화를 소송하고 나온 적이 다 있어요. 제가. 네, 그렇죠. 뭐 북한 영화관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사람이 서서도 막 보지 않아요. 이렇게 통로에도 막 앉아서 보고.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외국 영화를 하게 되면 이 한국은 외국 영화를 아무 때나 아무 시각이나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영화라면 사람들이 길을 쓰고 이제 보고 싶어 그러겠죠. 저희 지방에도 그때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표가 없은 거예요. 무조건 봐야 되는데 영화표는 없으니까 그 출표구에서 3배, 4배 돈을 주고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참 그래서 뭐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거 영화를 많이 사랑하고 문화를 뭐 좋아하고 이게 음악도 좋아하고 그렇죠. 영화를 좀 시청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참 이렇게 조건이 열악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참 볼 수가 없는데 아까 그 전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그 가끔씩 진행하는 영화도 전기가 안 오면 못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시에 지금 외국 영화를 하는데 전기는 안 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배정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써서 전기를 보내 보내주면 그 순간 온 동네에 그냥 만세의 가능성이 터져 오르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좀 마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예, 예. 그 개선부에 다니는 분들을 보면 그 자기가 근무를 쉴 땐 자기는 못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못 보는 사람들은 좀 이거는 뭐 아주 일부인 사람들이지만 그 심술이 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외국 영화를 볼 건데 자기는 근무 시간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상한 마음에 술 한 잔 드시고 예. 나와서는 영화 딱 시작해서 한 15분 정도 사람들이 가장 최절정으로 볼 시기에 전기를 딱 꺼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간에 얼마나 폭발을 욕하죠. 예, 그 북한에서도 예. 뭐야 그 배전부 사람들을 그냥 개새끼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배전부 자리를 떼고 예, 개새끼처럼 예, 예. 그렇게 막 그런 욕을 많이 먹죠. 많아요. 예. 저도 이제 한참 이제 외국 영화 보는데 근데 전기가 딱 끊어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개새끼 또 꼰네.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욕을 예. 하거든요. 예. 성전이 돼서도 헤어져야 되겠는데 예. 그 아쉬움에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제면 또 전기가 예. 와서 예. 다시 볼 수 있는데도 갔다가 예, 예. 전기가 온가 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예. 예. 예. 실제 뭐 배전부 사람들이 전기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너무나도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막 사람들이 그 심정이 사막에서 오아시스 맞습니다. 예, 그런 예, 느낌이 예, 그렇죠. 막 드는 거예요. 예. 뭐 영화를 보려고 그래도 전기가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뭐 최근 북한 주민들이 그 전기가 없으니까 대용품으로 발명해낸 게 배터리를 가지고 네, 네, 네, 영화 보는 시간에 네, 네. 네. 제가 있을 때에도 자동차 운전수나 예, 예. 조금 힘 있는 사람들과 배터리를 구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TV도 보고 이제 전기불도 켜고 이랬어요. 그렇죠. 뭐 그게 뭐 또 영화 한 편만 보고 나면 또 다 방전되고 또 일주일 내내 충전해야 또 영화 한 편 보고 충전하는 것도 예, 예. 배전부에 가서 또 돈을 주고 내고, 충전을 그렇죠. 하고 평양시도 이제 89년도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끝난 다음부터는 계속 정전이 됐어요. 뭐 예, 예. 전쟁 좀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된다 알면서 또 전기손이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정전이 됐는데 또 한때는 이제 우리 동선을 모았어요. 예. 행정위원장이 동선을 1인당 200g씩 모으면 정전이 되지 않는다. 동선까지 맞는데도 뭐 정전이 계속 되었더라고요. 그 그렇죠. 예. 지방에서는 그 전기가 너무 가기 때문에 개인전기라는 말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도 명절 공급이다.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이 괜찮은 집에서 한 10세대면 10세대 그 열 가족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발전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열 집이 보게 되는데 11번째 집이 그걸 따는 몰래 따다가 예. 그 주민불화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겠죠. 모든 게 북한 TV가 또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외국 영화나 남한의 비디오 이런 데 푹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판 한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그 외국 영화나 또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그런 유리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한에 온 지는 사실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북한을 떠나오기 전에 본 영화는 한국의 드라마 풀하우스라는 네, 드라마를 예, 예. 제일 가장 최근에 봤고요. 제일 처음으로 본 드라마는 올린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아, 올린. 예, 예, 예. 올린이라는 게 그 카지노에서 쓰는 예, 영화인데 예. 그 저는 올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20부작으로 된 영화인데 제가 그 하룻밤에 새벽 5시까지 다 봤거든요. 예. 참 인상적이고 그렇죠. 감동을 뭐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그게 상당히 그 뭐 히트를 친 작품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서울은 여자들을 부른다. 아, 거기 뭐 나온 네, 그 옛날 영화를 이제 그 드라마를 봤는데 예. 그 남자들이 여자를 가장하고 이제 서울에 와서 직업을 구하는 거. 아, 예. 참 그때는 이걸 보면서 나는 우리 북한에서 배울 때는 항상 뭐 남한은 석고병든 자본주의 예, 사회고 예. 뭐 일자리가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교육을. 예.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아 이게 아니라고는 하는 걸 알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 가을 동화를 봤어요. 어. 가을 동화를 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안기관들이 들어와서 단속을 할 줄 모르니까 자그마한 TV를 하나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불 속에서 그 하면 그 예, 단속이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 바로 꺼서 뽑아버리게 만다리 준비를 딱 해놓고 드라마 그 지금 봤어요. TV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조그만 거. 12초짜리, 12초짜리. 그러고 작은 걸 봤어요. 네, 참 그 모두 저 같은 경우는 뭐 99년도에 탈북을 했으니까 그 전에 뭐 남한 드라마는 없었고 외국 드라마, 홍콩 드라마나 예, 중국 드라마들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뭐 남한 드라마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뭐 북한에 뭐 정말 TV 채널도 없고 또 정말 그치. 북한에서 만드는 영화가 재미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단속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그 TV 채널이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 이 자체가 벌써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인가. 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처럼 수십 개의 TV 채널을 보면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쏘고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쏘고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밝힌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하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90년대 중반 2만 5천 명을 수청해버린 심화조 사건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심화조 사건이란 북조선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화조 사건이 김정일의 권력 야욕이 만들어 놓은 피비린내라는 권력 내부 싸움이었다는 것을 북조선 독재정권은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굶어죽고 인민들 전체가 아사히 위협에 허덕이던 90년대 중반 북조선 인민들을 압박한 또 하나의 사건이 이른바 심화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군 단위의 말단 간부들까지 매일 매시간 행적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는 강력한 통치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출장을 갔던 사람들도 매일 매시간의 움직임을 서면으로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간첩을 잡는다는 구실로 북조선 사회 전체를 꽉 조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심화조 사건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평양시 용성구역 안전부 주민등록 부부장이 6.25 때 잠입했다는 간첩을 한 명 잡았다는 것이 이른바 심화조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출세욕에 들뜬 용성구역 안전부 주민등록 부부장이 잡았다는 간첩이 진짜 간첩인지 아니면 억지로 만들어놓은 간첩인지 알 수 없지만 김정일은 그 사건을 북조선의 권력기관 내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조선의 지배계층 내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교해보면서 김정일을 비하하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일성에게 충실했던 사람들은 김정일에 대해서 혐오감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김정일에게는 북조선의 지배계층 속에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숭배를 만들어 놓는 어떤 사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변이 바로 심화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김정일은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권력계층 내의 모든 사람들을 숙청해 버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동안 김일성에게 충실했던 사람들을 김정일이 진짜로 간첩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간첩이라면 김일성은 바로 간첩 두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서윤석, 중앙당 농업 담당 비서였던 서관이, 그 밖에 심화조 사건으로 숙청된 모든 사람들은 김일성에게 몇십 년 동안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화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해버릴 때 김정일은 당시 심화조 사건을 지휘하던 장성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배짱이 없나? 결국 김정일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만 5천 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숙청한 사건이 바로 심화조 사건이었습니다. 북조선 주민들은 후에 심화조 사건을 과거 일제시대 공산당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반민생당 투쟁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일의 권력 노름은 항상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말은 김정일이 자기의 권력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육군의 주요 무기 수량은 전차가 2,300대이며 장갑차가 2,400대, 야포가 5,200문, 다연장 방사포가 200문, 지상 공격용 미사일이 300기입니다. 해군은 전투함정 120척, 상륙함정 10척, 기뢰전함정 10척, 지원함정 20척, 지원함정 20척, 잠수함정 10여척입니다. 공군은 전투기 및 공격기 490기, 감시통제기 50기, 공중기동기 40기, 훈련기 170기입니다. 이외 직승기는 육해공 모두 합쳐 680기이며 예비병력은 304만 명입니다. 역시 국방백서에 따르면 인민군의 총병력은 119만 명입니다. 하지만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에 의하면 현재 병력은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육군은 102만 명이며 해군은 6만 명, 공군은 11만 명입니다. 15개 안팎의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6개 사단과 69개 기동 여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육군의 주요 무기 수량은 전차가 3,900대이며 장갑차가 2,100대, 야포가 8,500문, 다연장 방사포가 5,100여문, 지상 공격용 미사일이 100기가 있습니다. 해군은 전투 함정 420척, 상륙 함정 260척, 기뢰전 함정 30척, 지원 함정 30척, 잠수 함정 70척입니다. 공군은 전투기 및 공격기 840기, 감시 통제기 30기, 공중 기동기 330기, 훈련기 180기입니다. 이외 직승기는 310기이며 교도대와 노농저기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예비 전력은 770만 명입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인민군이 앞서지만 질적으로는 남조선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조선에서 근래 세계 최초로 개발한 K-11 복합형 소총은 길이 86cm에 무게 6.1kg, 개당 가격이 남조선 돈으로 1,600만 원으로서 유효 사거리가 460에서 500m에 이릅니다. 더구나 이 소총은 열상표적 탐지 장비로 야간에도 목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며 20mm 공중폭발탄 발사기로 담장 뒤에 숨어있는 적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조선의 58식 자동보총은 유효 사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하며 열상 장비는 물론 공중폭발탄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인민군 장병 여러분께서는 아마 가슴이 철렁하실 것입니다. 엄폐물 뒤에 숨어도 목숨이 위험하고 밤에 몰래 이동해도 위험하니 말입니다. K-11 복합형 소총은 현재 남조선 국군에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병 여러분께서는 김정일의 명령으로 남조선을 공격한다 해도 무모하게 싸워 목숨을 버리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 김정일을 공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날 남조선의 국방력은 이처럼 발전했지만 과거에는 북조선이 훨씬 월등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조선 국군의 육군 병력은 9만 6천 명이었지만 북조선 인민군은 19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기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 국군의 곡사포가 91문이었던 반면 인민군의 곡사포는 552문이었습니다. 대전차포 또한 인민군이 550문을 보유해 국군의 140문을 훨씬 앞질렀으며 장갑차 또한 54대로 국군의 27대보다 수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해군에서도 인민군의 경비함이 30척이었던 반면 국군은 28척에 머물렀으며 공군에서도 인민군의 전투기 등 211대를 보유했던 반면 국군은 전투기 하나 없이 22대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특히 인민군 장병 여러분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반세기 전 막강했던 인민군 군사력이 왜 오늘날에는 이처럼 추락했는지 말입니다. 군사력 증강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인은 분명합니다. 북조선 경제를 망쳐놓은 김정일 정권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지금 인민군 장병 여러분께서 국군과 맞붙는다면 기필코 귀한 목숨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에 무기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점차적으로 여성의 권위는 상승하고 모든 여성들은 과거와 같이 집에서 삶을 하는 것이 아닌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3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박순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 시간에 박순희 씨가 북한 호위사령부 2국에서 복무하다가 제대 이유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가 시간상 마치는데요. 네, 호위사령부 2국에서 말하자면 이제 김일성 부자의 별장의 숙식을 보장하는 그런 장소나 같은데요. 호위사령부 2국 여성 군인들의 군복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한 10년 복무하게 되는 거예요. 군간인 경우 이제 10년 그렇죠. 복무한다는 거죠. 네, 제대하게 되면 일반 병장인 경우 사병들은 노동과 배치, 제대 후에 노동자로 배치되고 군관들은 이제 간부가 배치잖아요. 네. 박순희 씨도 당연히 군관이었던 것만큼 간부 배치로 사회에 진출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대해가지고 함대극장 안내원으로 제가 임명받았어요. 대극장 안내원이면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당시 강남도에 국장이 되게 있었는데요. 옛날에 그 국장은 아주 좀 낙하다 할까요? 함흥에 크게 대극장을 세웠어요. 그래 대극장을 세웠을 때 당시 뽑는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나 막 뽑는 것이 아니고 도당 선정부에서 그걸 가난하는데 좀 키도 좀 커야 되고 또 우스운 일이지만 주님 못생겨서도 안 되고 네, 당연히 이뻐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다시피 이쁘지는 못해도 제가 키가 커가지고 또 배경이 제가 좋다 보니까 화요국 제대군이라 네. 제가 들어가기 좀 쉽게 들어갔지요. 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네. 김일성 부자의 안녕을 보장하는 네. 이런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제대될 때 김일성 부자의 사생활은 일체의 비밀이니까 그치. 당연히 제대할 때 어떤 그 비밀을 지킨다는 서약을 네.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서약서를 찍어 나왔죠. 그 서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일체 그 안에서 먹고 입고 자고 모든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뭐 그게 비밀이겠냐 이러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비밀로 되어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비밀이고 먹는 것도 비밀이고 다 비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올 때 일체 나는 말을 안 할 것이다 하고 그래 전도장을 서명을 하고 나오는 거죠. 만약 서약을 어기고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처벌을 엄격하게 받았을 그렇죠. 건데요. 네. 네. 혹시 뭐 주변에서 그런 부서에 복무하다가 네. 혹은 또 민간인으로서 근무했다가 네. 말하자면 이제 직장이 이동된 경우 네. 비밀을 누설했다가 뭐 잡혀갖고 어떤 처벌을 받는 이런 걸 목격하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호를 범해가지고 뭐 수용소에 갔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이거는 제가 목격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있을 때 김일성이 담당 간호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여자가 연령이 되니까 출가를 갔을 거 아니에요. 출가를 갔는데 어느 날 그거는 그 여자가 잘못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사진 첩을 들고서 옆집에 갔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김일성하고도 단독 사진을 찍고 가게들하고 다 찍었다. 이것이 그만의 입소문을 통해서 퍼지다 보니 그 여인은 하룻밤에 어디로 간지 없었어요. 저 어디 간지 몰라요. 지도세도 모르게 행불이 됐다. 행불이 됐어요. 김일성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또 김정일과 그 기념사진을 찍게 되면 접견자라 그래가지고 네. 예,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네.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대체로 다 그 별장에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사진을 찍는 게 그리 뭐 힘든 건 아니에요. 네. 한 번 그 별장에 오게 되면 뭐 기분이 좋으시다든가 이런 뭐 애들아 같이 사진 찍자 이렇게 찍는 건데요. 그것이 그 크게 뭐 그때 당시엔 저희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입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사회 나와서 내가 그래도 그때가 그 영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때는 철부지 노릇으로는 제가 20살에 입당했거든요. 1월 19일 날에 그때 저는 그리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함흥에서 그때 그 80돌인가 그 공항 그 해방 그때 큰 행사가 했어요. 그때 그 이런 행사라고 해서 다들 완전히 흥분돼가지고 밤을 자지 않고 이름에 승연수를 했는데 제가 그 600명 대회에서 제일 그 가르세로 1번이었어요. 제가 그 깃발 춤을 끌고 나갔는데 여느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너무나도 그 김일성이 온다고 완전히 그 흥분돼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별로 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복무 10년간 뭐 김일성을 그 좀 먼 발치에서나마 혹은 또 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아, 그렇죠.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게 북한 말이죠 네, 그렇죠. 별치 않게 생각했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그 직접 김일성과 함께 기념사진 찍어본 적은 있습니까? 네, 저희 한 그 별장에서 집첼로 찍 저 단독으로 찍은 건 아니군요. 네. 저희들이 집첼로 찍었어요. 노르덤이 왔을 때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그 제대될 임박에 그때 제가 체육관을 보게 됐어요. 그 별장에는 체육관도 수영장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체육관은 그 별장하고 좀 한 200m 떨어져 내려와 있는데요. 거기는 장손 허수가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허수가 행사할 때는 그 체육관에서 그 행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와요. 그럼 김일성이 거기서 그 허수가에 거기를 항상 많이 넣어요, 거기다. 그러면 그 거기를 잡는 게 바로 납시다 행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다라, 이렇게 마바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동에서 행사하는 걸 나동에서 알아도 안 되고,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별장 안에서도 그렇죠. 각자가 자기가 그렇죠. 맡은 부서를 네. 제의하고는 그렇죠. 타인이 뭘 하는지 일체 몰라야 네. 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호실에 딱 두 명씩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동을 보는 또 그 여성들은 어느 한 호실에 둘이 있고 나동을 둘이 보면 그 둘이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라동에 이 김일성 방은 라동에 2층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가동에 그 행사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알면 알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 그 눈치는 알죠. 아, 저 가동에서 행사가 있구나. 라동에서 행사가 있구나.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한옷실에 또 같이 그 한영관에 같이 있다 보니 그거는 다 알지만 그 안의 내용은 전혀 우리가 또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김일성 방을 직접 누나 들어도 누구나 들어, 우린 누나 들어요. 그래, 우리 항상 그랬어요. 아이고, 일요일부 사람들은 들어도 뭐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방에. 일요일부 사람이요, 정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정문에 서 있지만 그 사람 들어오면, 정문에 우리가 방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우리는 그, 여기로 나오는 신분증이죠. 그 신분증, 우리도 신분증이었어요, 그때. 그 신분증을 딱 들어가면 나가면, 보는 거예요. 뻔히 알지만 내가 네가 누구라는 거 알지만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그 길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렇고 제가 그 26살에 그 체육관에 내려갔어요. 라동에 있다가 체육관에 내려갔는데 체육관에서 제가 아침에 라동에서 행사할 때도 체육관에 뭐 크게 행사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나 행사를 한다 해서 내가 뭐 다른 라동에서 행사를 했는데서 가동에서 뭐 가동 사람은 늦잠을 잔다 이거는 절대로 없어요. 5시면 무조건 그 기상해가지고 그 온도 측정 뭐 그다음에 뭐 그나마 습도 이걸 다 그 공기 저하기 실험가 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공기 저하기 실험에다가 우리가 다 보이라 다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가동에 라동에 뭐 어느 방은 몇 도 습도 몇이고 온도 몇이다 이게 딱 그 온도를 무조건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도 그리고 물은 항상 맑은 물 찰찰 넘치게. 그런데 제가 그 아침에 일찍 아침에 5시에 라동에서 행사하는데 그 체육관을 제가 갔어요. 제가 맡은 구간이 돼가지고 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잤어요. 잤는데 막 문을 막 그래서 요란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별장에도 행사 때는 일요일부 뭐 들어오지만은 평상시 또 그 그때 그 이래대였어요. 이래대 대원들이 또 이렇게 별장을 또 그 주변을 계속 순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미터밖에 이렇게 다 이렇게 버처가 있어요.